이것은 주연 리는 오늘 밤 리벤전 빨간일 This is my DI 봐서 내 눈은 잘 감 그 말 Just has not Just has not 여기서 설레나도 컨펌 에스 바이타기 에마 바이타기 여기서 설레나도 컨펌 에스 바이타기 에마 바이타기 미니 나오네 미니 나오네 아웅 빈 끝에 시앙 리베 오늘 밤 리베 Thank you.